외로이 흐느끼며 혼자 서 있는 서늘한 호수가에 물새 한 마리 짝을 지어 놀던 님은 어디로 떠났기에 외로이 서서 머나먼 저 하늘만 바라보고 울고 있나 떠난 있을까요?